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군민연안대회가 황해남도와 시군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낭독되고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대성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 노도쳐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영웅적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비이고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대경사라고 하면서 핵무기와 함께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민이 영원히 전쟁의 불구름이 없는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대대손손 만복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